또 빨개지는 your chick. Born to be a superstar. 본능에 널 맡겨봐. 진짜 나를 찾아가. 재편도 눈에 감춰와. Yeah I'm wild. 슬쩍 건드려봐 now. 발단 전개도 익숙한 채 들어 내 입에. We wanna play, play, play. We gonna play, play, play. 솔직하게 느낀 대로 표현해 제대로. 저 눈빛이 보인 선명한 목소리. 잠시도 쉴 새 없이 패.